있어 제일 슬픈 얼굴로 거리를 걷고 머릿속에 먹구름이 좀처럼 해가 뜨질 않나 눈빛이 점점 어두워져요 어떻게 나를 고쳐주세요 Make me laugh, make me laugh 환하게 웃어줄래요 너의 미소에 나의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Let me laugh, let me laugh 날 좋아해줘요 온 세상이 아주 소중해질 거라고요 점점 흐릿해져요 어떻게 나를 고쳐주세요 Make me laugh, make me laugh 환하게 웃어줄래요 너의 미소에 나의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Let me laugh, let me laugh 날 좋아해줘요 온 세상이 아주 소중해 그럼 한 점 없는 나를 Destiny 숨을 하나 둘 셋 잡아주던가 그냥 보내주던가 애매한 상태니 속 아리하는 상대 It's me 단발머리 고집쟁이 나는 더운 여름에도 길게 해 한 발 좀 더 나가려 해 너의 꿈에 Make me laugh, make me laugh 놀라지 말아줄래요 너의 꿈속에 몰래 들어